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.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본다. 내 숨쉬는 거버린 삶의 조각들이 부딪혀 지날 땐 그곳을 바라보리라. 우리의 믿음